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혹시? 네네. 아하. 네. 아, 올빼미 오시면 좋은데. 그러게요. 일단 뭔가 성과가 있긴 했어요. 어떤 거요? 일단 님, 제가 뭐지? 우분투로 접속을 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8테나 다 나가지고 8테나 쪽으로 좀 옮겼어요, 그거를. 아. 근데 그 리파티션을 하라고 뭐 어쩌고 그런 경고문이 떴는데 SSH에서 리파티션을 어떻게 하는 거지? UER-KT920.KR 아, 그래서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거군요. 아니요, 그 지금 켜져 있을 텐데. 어? 진행자 여기 CND 프로그램 진도 SSH UER-KT920KT.KR 지금 잘 됐네. 잘 돼요. 잘 되는데. 포트는 안 바꾸셨죠? 네. 아니면 KT5820으로 그냥 접속이 안 되네요. KT900.KR 했는데 아니다. 그냥 해도 되겠다. 여튼 안드로이드 9 소스를 다 받았고 어제 저는 안드로이드 1 다 받았는데 그거 결국 받으셨나 보네. 그게 빌드는 뭐 명령어가 엄청 많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그 빌드를 아무 상관 없이 그렇게 빌드를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그래서 그것대로 빌드를 해봤는데 일단 중간에 저게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루트로 접속하셔서 네. 아니다. 수도 쓸 수 있는 계정으로 접속하셔서 홈 그 제 유저 폴더 들어가 보시면 네. 아마 안드로이드 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잠깐만 지금 접속이 아예 안 되나요? 그러면 잠깐 님이 지금 접속이 아예 안 되나요? 그쪽 님 그 아파치 쪽으로는 접속이 잘 되는데 저게 SSH 연결하려니까 저게 안 되네요. 아예 서버가 닫혀 있는 것 마냥 뜨나요? 그렇게 엄청 계속 뭔가 하는 것처럼 뜨다가 무슨 커넥션 리셋 뭐시기 뜨면서 안 되던데. 다행이네. UER-KT920.KR 뭐지? 130인데? 혹시 IP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617 왜 안 되는지 찾은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26.130인데 어디가 잘못된 거지? SSH 응? ROOP 오리 H H HL.RUM.55RM.I55 지그리 94 지그리 HSHSHH HSSH U SR 오리 KT 900 점 KR 복잡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vmnetnet.conf 이게 지금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거 혹시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뭐야? 브릿지로 하셨어요? 아니면 넷으로 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정해놓은 값이 갑자기 바뀌었네요? 아... 아마 설정 복구하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지금. 왜냐면 지금 뭐지? 설정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시작 메뉴 안 뜨고 이제 검색이 떠요. 자연스럽게. 아, 그것도 이제 KT99572238201.KT9020.KR 다시 시작하고 이거 아예 서버가 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종료했다가 액주소 새로 만들고 다시 파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고, 완전 꼬였나 보네요. 그죠, 잠깐만, 그러면. 이겠나? 안 되고, 안 되고. 일단 암호를 치고 들어가서 얘도 안 되네. 잠깐 바꿔볼게요, 다시. 네. 다음에는 그냥 우분투에다 팀톡을 깔아서 들어와야겠네요, 이거. 네? 다음에는 그냥 제 우분투에다가 팀톡을 깔아서 들어오든가 해야겠어요. 저걸 한 손에 올리는 건 어렵겠죠? 어떤 거요? 저 만약에 빌드를 했다고 했을 때 저걸 한 손에 올리는 건 어렵겠죠? 아마도요? 뭐야? 내부적으로는 접속이 되는데 지금 외부적으로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맞는 거 같은데. C D 물결 동양 디스크 S A 리눅스 C 스위치 H O M E 동양 S S 동양 디스크 동양 디스크 동양 디스크 C D O N G H Y E N 동양 디스크 S L S S A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리눅스 C HTTPS 콘 스시 55GL L space 5 space space 스시 ANDIOO 5 ID 점 55GL ESURGE 점 CM 스시 PLATFORM 스시 MANIFAST 우리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번에 HTTPS 안드로이드 회사로 이거 U HTTPS 안드로이드 회사로 B space TSEF 동양 스카 space T space A F F E S T H D A N D O O R O I D H 9 점 0 점 0 번호 R 3 다음 리포트 스톰 HTTPS 리포트 스톰 바꾸긴 했거든요. 네. R S U D O A 누가 우리 보이시? 말이죠. S S H 누가 우리 보이시? 접속해 보실래요? 잠시만요. 자, 여기 동양 E S I 우리 사람 보이시죠? 저희 단자 프로그램 진도 시대 외부적으로 접속이 T T S U S R 우리 K T 99099 T T 920 S 020 점 K R 더우센 시오 호스트 시오 아, 잘 됐네요. Y E S 원 K H L L O W O R L D 외부 보이시 양자 열기 스물 유저 K T 930 L S 안 보이시 피경 피경 피경 피경 피경 그래서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 있잖아요. 어떤 거요? 그 우분투에서 아, 안드로이드 11 빌드학인가? 그거. 그거 그 어떻게 하는지 저 찾았거든요. 그거.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그 다시 B 다음에 나오는 거 그거 바꿔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다시 1.6 R 아 1.6 언더바 R 1 쳐가지고 안드로이드 1을 받아봤죠. 그래서 리포싱크 하고 소스라는 명령으로 빌드 폴더에 있는 env setup.sh를 실행하면 거기서 알아서 이것저것 포함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얼마 안 걸려서 네.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바로 메이크로 빌드셨던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소스 명령은 아니 그 처음 듣는데 그게 뭘까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냥 그 그러니까 뭘 하시는지가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는 명령 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찾아 쓰면은 그 스크립트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치면 되나 해서 S U R G E 명령명령 조선명 프로젝트 전선 컨셉 컨셉 조선명 프로젝트 기사 전선 2020 뉴스에서 조선명 무엇이다 조선명 스크립트 해주는 대신 대표적인 기사 들으셨어요? 아이프리 서버가 뻗었다는 거 거기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뻗고 SSH도 뻗고 다 뻗은 거 같던데 아이고 이러니까 제가 아카이브 쓰는 겁니다 아이고 자료 거기다 백업해 놨다가는 아이브는 전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거 그냥 그 안드로이드 소스 있는 그 폴더 디렉토리에서 네. 소스 띄고 그다음에 실행할 스크립트 이름 적어 주면 되는데 그게 env setup이 build라는 폴더 안에 있거든요. ls build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튼 build 안에 있어요. 그게 build라는 폴더에 있어서 source build slash 뭐 env setup.sh 치면은 아 그거 본 것 같은데 윈도우에서 그거 역시 거기다 쓰는 거였군요. 네 그냥 build 폴더 직접 들어가셔서 source env setup.sh 치셔도 되는데 제가 보낸드릴 링크에는 그냥 빌드 폴더 안 들어가고 소스로 그냥 저걸 넘겨주더라고요. 빌드 슬래시 해가지고. 아. 그리고 잠깐만. 뭐야? 이게 중요한데 런치라는 명령어를 쓰면 리눅스 명령어는 아니고 그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있는 그건데 그걸 실행하면은 빌드할 뭐라고 해야 돼?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키텍처가 제가 보니까 50개가 정도 있는 것은 그거를 그래서 중간에 이게 콘솔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ARM도 있고 뭐 ARM64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이런 CPU 아키텍처가. 그래서 그 에아치 64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삼성 그게 아키텍처인가? 네, 아마 그걸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저도 그게 있으니까 와, 근데 진짜 많긴 많네요. 다음 문제는 저 커널을 포함시켜서 빌드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건데. 아마 안드로이드 먼저 빌드 성공하시면 그 다음에 그 뭐야 삼성 그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게 빌드가 한 번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내용이 조금 그러고 보니까 안드로이드 1 그리고 그냥 M 하고 다시 J 하고 숫자 입력하면 되는데 그 숫자는 스레드 숫자인데 보통 2, 4, 8, 16 그렇게 2의 급수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레드 개수니까 저는 4 아니면 8을 많이 입력해서 M J 8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예제도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C 저는 리포 싱크 띄우고 다시 C 띄우고 다시 J8로 했죠. 저는 아 그럼 16도 되나요? 16 될 거예요. 스레드가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높으면 아마... 높을수록 빠른 거죠. 그러면 맞아요. 그냥 M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M J16 안드로이드는 보니까 메이크 파일이 있네요. 중 그 메인에 메인 루트에. 아하, 그건 또 다른가 보네. 하긴 안드로이드 1하고 9면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빌드를 해보고 있거든요. 님 SSH에서. 네. 저거 근데 빌드하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파일 뭐라고 해야 되지? 형식은 아닐 것 같은데. 최종 OS 파일이 그 MDO라는 확장자로 나오더라고요. 타르.MDO. 그거 그냥 해시 정보 아닌가? 잠깐만. 그거를 플래시하더라고요.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안드로이드를 진행. 수 있냐? 아. 영어로 인터넷 안드로이드 진행이냐? 엠에서 위에서 한 장씩 할 때 팀으로 사전적 때문에 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맞죠? 팀을. 지금 폰이 여러 개 있으니까 S7에다가 안드로이드 8 받아가지고 해볼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커널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커널을 밀어낼 수가 그렇게 하려면 커널하고 플랫폼을 다시 빌드해야 될 텐데. 아 그러면은 그냥 바로 실제 핸드폰에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플래시하면은 저게 바로 들어가는 건가? 아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커널을 밀 수 있냐 이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거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시킨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돼서 오딘으로 그 커널 CSC인 걸로 아는데 CP 아니면 CSC인데 그쪽을 이제 파일명을 집어서 그 플래시 시키면 기존 커널은 없어지고 플래시한 커널로 들어가게 돼요. 아 거기서 그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해주네요. 그럼 뭐 우리가 산 거 맞긴 하겠다. 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그러니까. 아하 아 마침 지금 빌드가 실패했는데 저게 파이썬이 안 깔려 있나? 아닌데. PYTHON 저 파이썬 안 깔려 있으면 안드로이드 다운 자체가 안 될 텐데. 깔려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 리눅스에 기본으로 깔리는 거야. 정확히 5분. USRCPINCENVE.COM.IN. 야 이게 어디서부터 메시지를 봐야 돼? 헤이 구글 시스템 볼륨 100%로 해줘.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먼저 와이파이를 사용 설정하거나 심카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SP보다 이게 더 큰 거겠죠? 용량이요? 아니요 그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이런 게 아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는데 뭐지? 시스템 볼륨 100%로 해줘. 알겠습니다. 전원 끄는 자진동이 안드로이드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게 전원 소리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과연 그것 뭐지 이거 안드로이드에선 안 되는 건가? ENV 셋업이 있긴 있네요. 안드로이드 1이요? 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하드디스크를 좀 늘리고 싶은데 하드디스크 볼륨을 아예 확장할 수는 없나요? 그러려면 저 윈도우밖에 몰라서 제일 깔끔한 건 그냥 우분투를 새로 다시 까는 건데 너무 근데 번거롭죠. 아니 뭐 저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잔여가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를 다운받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iOS 빌드 그거 보고 있는데 저게 뭔가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좀 여러 개 설치해줘야 되긴 하는데 아 근데 에러 메시지 보니까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ENV 셋업 저거 좀 실행을 해보려고요. 근데 런치는 어떻게 명령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거 그냥 안드로이드 있는 데서 ENV 셋업 좀 SS 그거 뭐 실행하고 바로 그냥 거기서 런치 치면 그냥 그거 실행돼요. 런 LAUNCH 그거요? 네 LUNCH. 어, A가 빠진 LUNCH. 네. 아. 일단 ENV 셋업을 먼저 실행을 CD 비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 빌드하려면 또 기기 바이너리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잠깐, 근데 그것보다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갑자기 앱이 안 깔리네요. 엥? 좀 해줘야 되겠다. 리스트가 94패키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데 이거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명령어 없나요? 그게 그냥 수도 apt 업그레이드 하면 다 업그레이드 돼요. 뭐야, 망가진 패키지라고 뜨는데? 아이고, 의존성이 꼬였나? 의존성 꼬인 것 같아요. 처럼 골차파지 착착. 잠깐만요. 이왕 8테라로 옮긴 거 새로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 하기야 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의존성도 꼬이고, 뭔가 소스도 이상해지고 해서. 아까 뭐였지? 아, 까먹었네. 아까 저도 시뮬레이터가 있고 지네릭인가 그게 있길래 1번을 했는데, 명령어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떠가지고. 그게 무슨 명령이었죠? B로 시작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B-I-S-O-N-N 명령을 찾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설치해놔가지고 이제. 그게 그 바이썬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 이름이겠죠? 네, 그것도 여튼 안드로이드 빌드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바이썬은 뭐 빌드할 때 많이 필요해요. 정확히 뭐 하는 건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파이썬도 있고 바이썬도 있다니. 이게 뭐 하는 거지? 빨리 찾아봐요. 오, 근데 이거 우분투 다시 깔아야 될 것 같네. 이 몬타주 소스랑 바이선 찾아보니까 뭐 잘 이해는 못했는데 무슨 뭐야. 잠깐만 다시 봐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작성된 그거를 다시 C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약간 하드라서 안 들리려나? 저는 뭐야 이 네이버 클로버 혹시 아세요? 그 스피커. 네, 저희 집에도 있죠. 그거 소스를 어디서 본것 같아서 저걸 빌드하려 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고 빌드해도 정작 저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몰라서. 그 소스가 있었나요? 몰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GitHub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 클로버. 아 잠깐만 그 찾아볼게요. 아, 그리고 용량은 4,500기가는 했어요. 4.5테라. 아, 적당하겠네요. 그러면. 올리는 거 그거 VS에서는 못하는 거죠. VS에서 GitHub가 있길래. 아, 근데 그거 그냥 명령어로 하는 게 전 더 편해서요. 그 명령어로 GitHub에 올릴 수가 있어요? GitHub에? 네, 근데 그러면은 Git이라는 걸 좀 더 공부해야 되긴 해요. GitHub에 올리는 거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요, 혹시? 그냥 아무거나 아마 단순히 파일 백업이나 파일 그런 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소스 코드 공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올리면 용량이 다 차서. 소스 코드야. 근데 용량이 하긴 거기도 GitHub 용량이 그 사실은 SP 업데이터라고 하고 어차피 업데이터는 제가 만든 거니까 뭐 공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죠. Git은 뭐 좋은 게 이제 작업하고 올리고 작업하고 올리고 하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걸 다시 전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서. 아. 뭐야? Git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하죠. 이륙을 했는데 계속 삑삑삑거린다고. 뭐야 이게? 이륙하는데 폭식을 삐삐 하는 것만 하는 건가? 저게 뭐지? 그것밖에 없는데? 아니면 기술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삑삑거리나? 30인가 40 이상으로 되면 저렇게. 그 45도보다 더 되면은 그 45도가 실제에서도 그 허용 범위인 것 같은데. 아, 부팅이 됐군. 아, 사장님의 엔진 볼륨 조절이 나오네요. 있지. 엔진 볼륨도. 뭐야. 그게 있긴 하지만 엔진 볼륨, 비행기 소리 볼륨 다 있는데. 저거 레퍼런스에 들 텐데. 아 그리고 뭐지? 저거 오카 가끔 이동할 때 계속 탭탭이라고 읽어주는 거 없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알긴 하는데 방법을. 아, 그거 정말 불편해서 최근에 저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비교적 빠르네. 일단은 이거 설치를 하고 안드로이드를 다시 다운받아야겠네. 그러면 저도 그럼 제 계정에다가 안드로이드 9를 다시 받아야겠네. 일단 계정 구성 자체는 똑같이 할 거고, 지금부터 기다려야 되겠네. 아이고. 아, TTS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라이브라도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멀어지? 음악 안 들렸나요 혹시? 아 들렸어요. 왜 나왔지? 하여튼 3번은 뭐야 이거. 스트링이 엄청 들어가 있네요. 저것도 몬타주에서 만든 건데. 아하. 인가요? 어떤 거요? 저거요. 아 코드요? 네. 원래는 D 장조인 걸로 아는데. 아. 아 이 설치할 때 제일 심심한데. VM에 오면 그나마 윈도우라도 할 수 있는데 저거. 아예 컴퓨터에 설치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서 엄청 심심하긴 하죠. 보통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몬타주죠. 아하. 그 몬타주의 피아노 소리가 링크 애니 아니 센스 월드랑 거의 비슷해요 소리가. 아, 그걸로 저것도 뭐야 알림 소리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아이 나갔다 들어야겠네. 이제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아마 몬타주에서 소리가 날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거를. 가 됐다. 여기서 라인으로 바꾸면 이제 소리가 안날것 같은데. 아하, 오케이, 오케이. 들리긴 들리는데 볼륨이 약간 작네요. 아, 좀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오, 비슷하네요, 진짜. 저거는 튼 거예요? 아니면은 라이브 저거 치신 거예요? 방금? 재즈 느낌이 있다. 이 와, 그래도 코드 진행 나름 괜찮게 짜시네요. 아. 아하. 아, 저게 야마하 거예요? 네, 맞지. 아, 저런 VST가 있었구나. 요, 야마 맞지. 야마 맞지. 야마 맞지. 요, 야마 맞지. 야마 맞지. 어, 좋다. 아, 근데 저기 키보드인데. 기타 칠 때 뭐야, 이렇게 밴딩은 어떻게 쳐요? 이렇게 음을 쭉 올리는 그런 거. 저 키보드로 저게 되나? 어, 하모닉스 됐네. 오. 맞지. 잠깐만요. 전화 좀 바꿔 올게요. 네. 베이스도 있어요. 뮤트도 되네요. 네, 맞지. 오호, 진짜 야, 비싸겠다, 저런 거. 그냥 스테이스 4 스테이스 4 7000000 맞지? 그래 그냥 스테이스 4 맞지? 스테이스 4 9000000 5000000 거의 그래도 맥북 살 돈이네요. 저 정도면 피아노가 있는데 뭐 미디 잭도 없고 그냥 엄청 옛날에 산 거야. 좀 알려드리며 일렉도 괜찮은데요, 나름. 아, 맞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하. 일단 저는 뒤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지. 깔게 정말 엄청 돼서 제가 그냥 저걸 저도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저거 잠깐만요. 이거 그대로 복붙하시면 아까처럼 명령어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설치가 안 된 거고. 그러게요. 나머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저거 하고 한번 빌드 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수도 붙여서 해보시고. 네, 녹음은 했는데 뭐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요. 뭔가 정식적으로 모인 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리고 링크는 그 공유자 열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맞지?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